나의 존재를 새롭게 하고 From the sky 저 우주와 그댈 바라보는 내가 있어 내게로 다가와 내게로 다가와 더 가까이 내게로 다가와 멀어지지 마 영원토록 사라지고 있어